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우리 원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영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백이 2013년 12월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우리민의 가슴 속에 간직된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원수님에 대한 요로 같은 훈모의 정을 끊임없는 형상으로 선명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행복의 열함 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모운동의 특이도 전에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오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찾으시며 애민 혼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려하는 온수님을 다음없는 감사에 정안고 목매어 부르는 인민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우리 원수님은 인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 어쩌랑 말을 세웁고 만복의 별 세상 펼쳐주시려 이 밤도 지새시는 인민의 오보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 혼신의 대명사와도 같은 인민행열차의 기적소리를 끝없이 울려가시며 오늘도 험한 길을 고르시는 경려하는 온수님을 우러러 인민은 축원의 마음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고 있음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사와 곡조로 되어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을 칭송하여 불렀던 그 모든 노래들과 나란히 하며 열렬하고 진정에 넘친 흠모의 노래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사상도 령도도 동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려하는 원수님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과 똑같이 우리 원수님이라는 진정에 넘친 부름과 더불어 군대와 인민의 담없는 칭송을 받으십니다. 그 이를 우러러 부르는 충정과 신념의 이 노래는 조국의 본영과 승리적 전진을 추동하며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시고 떠나신 그리 지금은 어디 계실까 언나라 돌보는 발걸음 소리 꿈에도 들려옵니다 온순님 우리 온순님 다음은 마리조리 병사의 사랑을,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옥은 작사, 솔명순 작곡인 이 노래는 주제 75, 198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자기 고향 산촌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기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닌 우리 시대 조국보위 병사들의 고귀하고 성스러운 정신세계를 숭고한 화폭 속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병사가 지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총포탄이 울부짖는 싸움터에서만이 아니라 평화시기 병사가 떠나온 고향 산촌과 땀배인 황금 들판, 그들의 발자취가 오려있는 마을들과 훈련의 나날들, 적극과 인민의 열함을 지켜선 전우가마다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사분이 사박자의 리듬을 타고 라데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손일은 평이하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해서 누구나 한 번만 들어도 인차 기억되고 쉽게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깊이 새겨주며 각별한 사랑 속에 놀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병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미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